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가? 저는 이연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킹진서. 킹진서. 킹진서입니다. 자, 오늘 그 책은 아홉 오라비 접동색. 이거 좀 슬픈데. 슬픈 이야기는 우리 집에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왜? 감동적인. 감동적.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고을 부잣집에 아들 아홉, 딸 하나가 있었어. 아들 아홉은 밤톨같이 야무지고 외동딸은 진달래처럼 고왔지. 우리 연우처럼? 고운 게 뭐야? 고운 거? 연우 같은 거? 예쁜 거야? 근데 그렇지. 왜 숟가락 숟가락? 귀엽고 예쁜 거. 왜? 자기 밥 먹을 것만 갖고 있지. 슬픈 일, 굳은 일 모르던 아홉 아들과 외동딸은 그만 어머니를 잃고 말았어. 아버지가 곧 새 어머니를 맞아들였는데 마음속에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를 품고 사는 못된 여자였다네. 여자 새어머니는 아홉 아들 외동딸이 너무 미워서 허구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한 겨울에 얇은 삼베 옷만 입혀서 심부름을 보내고. 그럼 어떨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푹푹 찌는 한 여름이면 두툼한 두껍고 두툼한 손바지를 입혀서 반지를 내보낼 정도였어. 그럼 자, 어떨 것 같아? 동생도? 너무 덥겠지 여름에는 그렇게 하면. 아홉 아들 외동딸이 고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야. 새어머니는 구박이고 타박이고 성에 앉혀서 당장이라도 아홉 아들 외동딸을 눈앞에서 쫓아버리고 싶었어. 그래도 아버지 눈치가 있으니 제 맘대로 하지는 못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끙끙대다가 에라 모르겠다. 머리띠 질끈 동여 매고 자리에 누워버렸어. 애들을 내쫓으려고? 새어머니 들어놓은 게 꾀병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한숨만 푹푹 쉬네. 여보, 어찌 이리 힘없이 끙끙 앓고만 있소? 내 무엇을 해줘야 당신 병이 낫겠소? 새어머니는 옳았구나 싶어 생각해도 말을 꺼냈지. 아휴, 칸 건너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데 거길 찾아가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당장 그 점쟁이를 찾아갔어. 점쟁이는 새어머니랑 미리 짜놓은 답을 일러주었지. 에이? 아홉 아들 간을 내먹어야 겨우 낫는 병이랍니다. 간이 어딘지 알아? 뱃속에 들어. 아홉 아들에 있는 뱃속에는 간을 빼서 먹어버려야지 낫는 병. 진짜로 거짓말일까? 병은 응, 거짓말. 응. 근데 여기 뱃속에는 간이 뭐야? 응, 뱃속에는 심장도 여기 두근두근두근 심장도 있고 밥 먹을 때 소화 잘 되려고 위도 있고 몸에 있는 독소도 없애려고 간도 있고 이러지. 요 안에 보면은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너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여기 있는 간을 확 빼서 먹어야지 살릴 수 있는. 무서워. 그치? 어떻게 빼? 아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이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새엄마가 미리 짜놓고 그런 거래. 그치? 근데 참 미리 서로 그렇게 거짓말하자 하고 미리 정해놓은 거래. 아버지만 속았어. 그치? 아이고 아버지 한숨이 더 깊어졌네. 새어머니를 살리자니 아홉 아들이 죽게 생겼고 아홉 아들을 살리자니 새어머니가 죽게 생겼고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땅 한번 내려다보고 할 일 없이 속만 끓이고 있었더니 보다 못한 하인이 넌지시 귀뜸을 해줘. 아들 아홉을 아홉 아들을 멀리 보내고 곰 아홉 마리를 잡아다 그 간을 대신 쓰십시오. 귀가 번쩍 뜨인 아버지는 곧 하인이 일러준 대로 했어. 속이자는 거지. 그치? 근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치? 집안에서 아홉 아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어. 간 아홉 개를 받아든 새어머니는 자리를 훌훌 털고 몰래 또 그 아들들을 죽은 걸로 거짓말 새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아들들을 몰래 도망보냈어.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거짓말 뭐 할 그치 거짓말 할 테니 빨리 새어머니 때문에 그래. 그치 근데 화내면 잘못했어. 아니 착하게. 착하게 믿겠지. 아버지니까. 가 나오기를 받아든 새어머니는 자리를 훌훌 덜고 일어났지. 근데 동생들은 동생은 어떻게? 그렇지 불쌍하지. 생긴 거 봐. 여는 것 같지. 이래. 그런데 하나 남은 외동딸이 눈에 가시야. 어떡하면 이 딸마저 없애나? 없애버릴까? 새어머니는 속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림을 너무 잘 그렸다. 새엄마 되게 귀찮은 무섭고 귀찮은 듯이 쳐다보고 있고 얘는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고 그치? 너무 불쌍하다 그치? 근데 왜 이렇게 해서? 빨래 시킨 거야. 이 많은 빨래를 네가 다 해라! 너무 불쌍하다. 없애려 죽으려고 그래? 아우 뭐 골치 아프니까 싫으니까 해봐. 새어머니는 아홉 아들에게 쏟던 구박까지 외동딸에게 모두 떠안겼어. 쉰밥덩이 쉰밥덩이 주고 땡볕에 종일 밭을 매라고 하고 복국콩 요만큼 한 줌 주고 밤새 배짜라고 일 시키고 밤이고 낮이고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구박 타박에 외동딸은 결국엔 시름시름 아파서 앓기 시작했어. 앓기 시작한 병이 걸려서 아프기 시작했어. 이렇게 고생하는데 안 아프겠어? 응. 연우한테 청소해라. 밥도 지어라. 밖에 나가서 일해라. 빨래도 빨아라. 계속 일만 시키면 밥은 요만큼 주고. 그럼 어쩌겠어? 속상하고 힘들겠지. 그래서 결국에 이 꼬맹이 여동생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아프기 시작한 거야. 문득 오라버니들의 옛 모습이 눈앞을 스치더니 서러운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 누구? 오빠들 보고 싶다고. 오라버니들. 가냘픈 팔을 들어 오라버니들을 힘없이 불러보다가 외동딸은 그만 영영 눈을 감고 죽고 말았지. 근데 왜 오라버니들? 왜? 오라버니들, 오라비들 보고 싶으니까. 나 왜 옛날에는 오빠라고 오빠라고도 하고 오라버니라고도 하고 오라비들 이렇게 돼. 외동딸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눈물 자국 마를 날 없던 머리맡에서 작고 여린 접동새 한 마리가 포르르 달아올랐어. 찬바람에 찬바람에 솜털을 일으키며 파르르 떠는 모양이 영락없는 외동딸. 외동딸이 죽어서 접동새가 된다. 그 사이 집을 떠난 오라비들은 고향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밤이고 낮이고 공부만 하더니 한날 한시에 상으로 받은 걸 이제 갖고 내려온 한날 한시에 과거 시험에 급제했어. 누구한테 임금님한테. 임금님이 내려주신 비단 옷에 꽃을 꽂은 사모를 쓰고 여기 사모를 쓰고 모자를 사모. 시험에서 1등하면 이렇게 이런 꽃 달린 모자를 씌워줬어. 꽃을 꽂은 사모를 쓰고 누이 동생 시집 보낼 때 쓸 비단을 잔뜩 마련해 고향을 향해 길을 나섰지. 근데 연우야 아빠는 어떻게 됐지? 왜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죽었겠지. 어? 아빠 아까 죽었었나? 그래 아빠는 이 마지막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했나? 그치? 그런데 참 이상도하지. 한 고개를 넘었더니 어디선가 접동새 한 마리가 날아와 큰 오라버니 큰 오라비 어깨 살포시 안고 우는 거야. 이렇게 마치 이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큰 오라비 접동 아홉 오라비 접동. 두 고개를 넘었더니 또 날아와서 울어. 둘째 오라비 접동 아홉 오라비 접동. 세 고개를 넘었더니 아니나 달라 또 와서 울지. 누가 똥이라고 해? 아니 접동. 근데 아빠 접동. 소리 낼 때는 접동 이렇게 접동. 셋째 오라비 접동 아홉 오라비 접동. 네 고개 다섯 고개 여섯 고개 일곱 여덟 아홉 고개 오라비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울어? 접동 접동 이렇게 울다 울어대니 아홉 오라비 마음이 짠해지면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주르륵 눈물을 흘렸대. 왜 그렇게 울어? 그 그냥 그렇게 이야기니까 이야기.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울었을 수도 있지. 예산 일이 아니구나 싶어 오라비들은 걸음을 서둘렀어. 고향집 대문을 들어서며 큰 소리로 누이 동생을 부르는데 곱디 고운 누이 동생은 보이지 않고 접동새 한 마리가 담장 위로 나무 위로 지붕 위로 포르르 날아다녀. 오라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엾은 누이 동생이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구나 알 수 있었지. 얼마나 슬플까 오빠들은, 그치? 누이 동생이 없으니 비단도 꽃신도 다 소용없다며 오라비들은 울부짖으며 짐더미에 불을 놓았어. 비단이며 꽃신이며 활활 타는데 오라비들은 눈물이 그칠 줄을 몰라. 이거 다 동생 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동생이 죽어서 소용없다 그러면서 다 태워버렸어. 속상해서 웬 소란인가 싶어 밖으로 나온 새어머니는 죽은 줄 알았던 오라비들을 보고 까무러칠 뻔하다가 귀하디 귀한 비단이 활활 타는 걸 보고 두 눈을 번쩍 뜨네. 아이고 아까운 것, 아이고 아까운 것, 내 치맛감이나 좀 남기지 않고 내 저고리감이나 좀 남기지 않고 아이고 버섯감이라도 좀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욕심만. 새어머니는 촐싹거리며 불 옆을 종종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는데 그만 불구덩이로 넘어지고 말았어. 벌받았다, 그치? 시뻘건 불구덩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새어머니를 집어삼켜버렸어. 불길이 집채만큼 높아지더니 순식간에 재만 남기고 모두 태워버렸네. 이때 불탄 자리에서 까만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 까! 까! 우는 소리가 으스스 한 날갯짓을 보니 새어머니는 죽어서 까마귀가 된 모양이야. 까마귀는 아직도 접동새가 미운지 접동새만 보면 쫓아가 쪼아대며 괴롭혀. 접동새는 까마귀가 무서워서 낮에는 다니지도 못하다가 밤에만 겨우 나타나서 보고 싶은 오라비들을 부르며 접동 접동 아우 오라비 접동 하고 구슬프게 운대. 그래서 한밤중에 문득 접동새 울음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괜스레 슬픈 마음이 드는 거야. 모든 사람들 다 슬픈. 접동새가 울면 아 그 여동생이 오빠가 보고 싶다고 저렇게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슬프잖아. 너는 안 슬퍼? 아침에는 아침에 나타나면 안 돼. 그 까마귀가 이 적동생 괴롭히러 또 날아와. 아 근데 그 그러면 아침에는 어디서 어디? 아침에는 숲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 자거나. 밤에만 다닌다. 적동새 속적새. 까마귀도 밤에 자. 응, 까마귀는 밤에 자. 그래서 접동새 또는 소적새라고 하거든. 접동새 저기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다. 나중에 가볼래? 이야기 슬퍼? 좀 속상하지. 근데 나 물 주세요. 물 먹을까? 너도 졸리구나. 이제 자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자요. 한번 해줘. 잘 자요. 아유 졸려 눈빛 봐.